고민하려면 1루, 2루, 3루의 베이스를 차례로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홈런한 베이브 루스의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화음악 애청자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야구단을 만들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콧잔등에 한번 야구공을 맞고 난 뒤로는 아주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오늘도 프로야구 경기에서 홈런이 터져나왔을 텐데요. 설령 홈런을 쳤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점수가 되질 않지요. 1루에서 2루, 3루, 마지막으로 홈베이스까지 밟아야지 전광판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 밟는 것을 빼먹어서 아웃이 된 선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큰일을 성사시켜 놓고도 뭘 하나를 빠뜨려서 물거품이 된 적은 없으십니까? 개혁의 주체인 모 의원처럼요. 바라던 일이 막 이루어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찬찬히 그 과정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버릇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Better off hear that call. The time has come for one and all. 늘 물망초라고 서명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영화 그들만의 리그 중에서 The All-American Girl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Song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고요. 이어지는 곡은 영화 Footloose 중에서 Holding Out for a Hero 보니 타일러의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도 기운내라고 얘기해주세요 하신 서울 서초 3동의 손경훈 씨. 그리고 일요일에도 공부시키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에게도 힘내라고 꼭 전해주세요 하신 경북 경산 4동의 김경구 학생. 두 분께 모두 조금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힘찬 목소리가요. 서울 구로구 구척 2동의 조영희 양의 편지를 보면요. 4월 30일경 곧 중간고사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떡해요? 이분은 저희가 준비하는 이 조그만 행사에 참여 못하실 것 같네요. 중간고사 때문에. 4월 28일, 29일 이틀간 저희가 영화 시사회를 갔거든요. 사라피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에게 엽서를 보내주시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우편번호 150-608에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혀주시면요. 저희가 500분을 추첨을 해서 그분들께 각각 두 장씩 영화표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빨리빨리 엽서 보내주세요. FM 영화 음악입니다. 여드름엔 아젤리아. 예, 공기력이 장모입니다. 우리 사이버 꼬마.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어머? 자, 꾸준히 발라요. 아, 아젤리아. 여드름엔 아젤리아.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Polygram. 20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I'm telling you the truth. No, baby, there ain't no ocean too deep. You know there ain't no mountain to keep me away. Not away from his love. Away from his love. That's right, baby. 글쎄요, 우피 골드버그가 삼류 가수 역할이 다행이라고 엄살을 떨 만큼 그렇게 노래 솜씨가 형편없진 않은데요. The Lounge Medley, 우피 골드버그와 The Loneliness의 노래였습니다. Dolores, 우피 골드버그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하고는 인연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묻는 시험 문제에 요한, 바로 여기까지는 맞게 쓰다가 그 다음에는 조지, 링고 이렇게 비틀스 멤버들의 이름을 쓰고 마지막에는 엘비스까지 동원하는 그런 골칫거리였죠. 그녀를 가르쳤던 수녀 선생의 예언대로 결국 그녀의 인생은 엉망이 됐고 청춘이 다 지난 지금 들로리스는 도박의 도시 레노에서 삼류 가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태로는 자존심 이상에 못 살겠다고 결심한 드로리스. 노래를 그만둘 작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날 우연히 범죄 조직의 살인사건을 목격하죠. 그 현장을 보다니 드로리스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가까스로 수녀원의 몸을 숨긴 드로리스. 금방 무늬 드레스와 반짝이는 귀걸이 대신에 이제 그녀는 수녀복을 입습니다. 단추란 단추는 모두 잠그고 겨우 얼굴만 드러냈죠. 게다가 하는 일이라고는 기도하고 마루 닦고 찬송가 부르는 게 전부인 수녀원 생활. 그녀에게는 바로 감옥이나 다름없죠. 그러던 어느 날 드로리스에게 새로운 운명이 열립니다. 성가대의 지휘를 맡게 된 것이죠. 그녀는 엄숙한 성가를 신나고 경쾌한 댄스 음악으로 몽땅 바꿔버립니다. 온 마을 주민들이 이 경쾌한 성가에 끌려서 수녀원으로 모여들죠. 그 큰 엉덩이를 흔들면서 사람들과 함께 I will follow him을 불러대는 드로리스. 이제 수녀원은 더 이상 폐쇄된 공간이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죠. 그리고 들로리스도 유명인사가 되고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TV에 나온 그녀를 보고 암흑가의 악당들이 다시 추적을 시작하고 들로리스는 또다시 쫓기는 몸이 됩니다. 영화 더티 댄싱을 만든 에밀 아돌리노 감독의 영화 시스터 액트. 그 중에서 우피 골드버그와 수녀들이 부르는 I will follow him입니다. 저는요 제목만 듣고 여기 I will follow him에서 힘이 예수를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I will follow him, 리틀 팩이 마치의 옛날 팝송이네요. 우피 골드버그가 수녀들을 꼬셔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을 장면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요. I will follow him, 영화 속의 우피 골드버그와 수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화 새 남자와 아기 바구니는 프랑스 영화죠.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미국판 새 남자와 아기 바구니가 등장했고 곧이어 속편까지 선보였었죠. 서머스비도 그렇고요. 그린카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판 니키타가 만들어졌습니다. 릭 백송 감독이 만든 프랑스 영화 니키타의 미국판 제목은요. Assassin, 암살자고요. 국내 제목으로는 니키타와 비슷한 니나입니다. 감독은 워게임, 전선위의 참새 등으로 잘 알려진 존 바담이고요. 브리즈 폰다가 니키타의 안느 파릴로를 대신합니다. 스토리는 니키타와 똑같습니다. 주인공 매기, 브리즈 폰다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마약에 찌들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후회의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밑바닥 인생이죠. 살인자로 체포된 뒤 사형을 선고받은 매기.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지옥이 아니라 그보다 더 끔찍한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죽었지만 특수정보기관의 암살 전문가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쁜 외모로 포장된 무서운 살인무기 니나. 매기의 새 이름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해치우지만 이 외로운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마음속 깊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밑바닥 인생의 살인 범죄자, 프로페셔널 킬러, 그리고 사랑을 갈구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 이 세 성격의 매기를 연기한 브리즈 폰다는 최근에 위험한 독신녀를 통해서 국내 관객들에게도 친숙해진 여배우죠. 자, 미국판 니키타인 니나. 이 영화를 보시고 미국과 프랑스의 영화적인 접근 방식을 비교해보는 것.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영화 속에서 킬러 니나의 심경을 노래하는 니나 사이먼의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조지 해리슨이 오래전에 불렀던 Here Comes the Sun입니다. Here comes the sun, little darling.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 It's alright. Here comes the sun, little darling.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 Yeah. 나가는 중간에 정성희 씨가 들어오셨는데요. 팔을 걷어붙이고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4월임을 제가 실감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나 정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무척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다소 낯선 얘기입니다. 그 유럽 영화 하면 의뢰 영화 팬들은 프랑스 영화를 떠올리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독일 영화나 영국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더러 관심이 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영화사에서 그 누벨바그만큼이나 영국의 프리시네마 운동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80년대 프랑스의 레오스케락스나 리크베송, 장자크 베닉스의 누벨 이마주만큼이나 영국의 스티븐 프리어즈, 닐 조던, 켄 로치, 데이비드 헤어, 빌스 포사이스, 데릭 저먼, 그리고 피터 그린어웨이의 채널 4 웨이브라고 불리우는 이 네. 운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국 영화는 실제로 그 70년대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능 있는 감독들은 모두 헐리우드로 떠났고 헐리우드 영화는 언어가 같다는 이유로 손쉽게 영국 영화 시장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잘 알려진 대로 UIP 본사는 헐리우드가 아니라 LA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두면 영국 영화는 그대로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영화를 살리기 위해 BFI와 채널4가 공동으로 영국 영화에 대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BFI 그러면 그 브리티시 필름 인스티튜트라고 그래가지고 영국 영화 연구소 같은 곳인데요. 네. 아마 영화로 유학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가장 가볼 만한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가요? BFI요? 예. 예. 예. 그 이 학교에 가면은 그 뭐 강사진도 대단할 뿐더러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이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 경력, 영화에 관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 영화 과학이라고 이곳에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은 BFI가 인정하는 저널에 4회 이상 원고를 썼거나 BFI가 인정하는 단편 영화제에 2회 이상 입선한 사람. 네. 이것이 보통 자격이 아닐 것입니다. 아, 일단 입학 자격도 힘든 곳이군요. 그리고 그 채널4라는 네. 방송이 있습니다. 저도 그 MBC가 빨리 채널4 같은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요. 82년도에 방송을 시작해서 영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짜는 방송국입니다. 네. 이를테면은 한 달 내내 고다르 특집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감독과의 인터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든다든가 또 예. 영화 한 편 만드는 전체 과정을 1년 이상 쫓아다니면서 도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예. 이를테면 메이킹 오브 서편제 그래서 뭐 서편제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쫙 보여주고 감독들 인터뷰하고 맨 마지막 커트는 물론 대종상에서 상 받는 것으로 끝나겠죠. 예. 하는 식의 도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런 방송국이 있습니다. 예. 이 채널4 방송국은 그 아마 4번이라서 이제 채널4라고 불리우는데요. 네. 채널4에서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들 또는 BFI에서 주목하는 신인 감독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 영국 영화를 어디 한번 살려보자 라고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먼저 주목을 모았으며 또한 80년대에 이 감독이 견줄만한 감독이라면 소련의 영상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나 네. 독일 영화의 위대한 작가 빔 벤더스나 아니면 그리스 영화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데오 안겔로플로스에도 비견할 만한 데릭 저먼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데릭 저먼이요? 예. 네. 이 감독은 1942년생인데요. 런던 킹스 컬리지에서 원래는 회화를 전공했었습니다. 네. 그 후 그 무대 미술에 빠져들었는데요. 켄 네. 러셀 감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락 오페라 타미도 네. 찍고 육체의 양마, 정렬의 범죄, 백사의 전설이 우리나라 이미 비디오로 나와 있는데요. 그 영국 영화계의 아마 D.H. 로렌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는 영화 감독인데요. 이 70년대 영국 영화의 이단아를 만나고 네. 갑자기 영화에 눈을 떠서 8mm 영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세바스찬이라는 영화로 데뷔하여 77년 축제라는 영화가 깐느 영화제 비평가 주관에서 절찬을 모았습니다. 네. 그 후 한동안 작업을 멈추었다가 85년도에 천사의 대화라는 영화와 86년도 그 정은임 씨 회화 좋아하시죠? 카라바지오라는 네. 작가 좋아하세요? 예, 그 빛과 어둠의 조화를 좋아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카라바지오에 관한 영화를 찍어서 네. 세계 정상급 감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회화를 전공을 해서 카라바지오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카라바지오에 대한 전문 연구서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문가죠. 근데 이 사람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영화는 스토리가 전혀 없이 이미지만으로 2시간 이상의 영화를 끌고 갑니다. 형식 실험만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그 형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특히 그 영국의 최후라는 그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를 영화로 찍었고요. 또 정원이라는 영화도 찍었는데요. 이 영화들은 복합 영화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 정원이라는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 동원된 미디어는 35mm 필름, 16mm 필름, 8mm 필름, 비디오, 텔레비전, 스틸 사진, 흑백과 칼라를 온통 모자이크 시키면서 영화를 찍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은 마치 그 영상에 다소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영상의 소우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딱 질색으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디렉 저먼의 영화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시적입니다. 극단적으로 아름답고 영화를 본다는 사실 자체에 거의 황홀한 느낌까지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데릭 저먼의 영화 비결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는 소문난 게이. 맞습니다. 게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화 속에 나타나는 게이는 우리나라에서 게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지저분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그러나 그는 우리 시대의 순교자적인 의미에서의 게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았으며 사랑받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게다가 그 반대로 이 세기 말에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기 위해서 그는 게이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 사랑의 이미지를 성소적 공간, 예수와 마리아, 셰익스피어, 그리고 다눈치오의 르네상스 회화 공간의 이미지로 끌고 갑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뉴욕 영화제 89년도에 데릭 저먼 영화 특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릭 저먼이 무려 3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기자들은 모두들 투덜투덜거리며 아니 유명해지면 이렇게 잘난 체 해도 되는 거야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도착한 데릭 저먼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일이 드디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병원에 다녀오는 길인데 에이즈로 판명났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 데릭 저먼의 영화는 마치 카메라로 쓰는 유서처럼 한없이 슬프고 그리고 죽은 자가 남기는 그 음산함과 또 백조의 노래처럼 아주 매혹적인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데릭 저먼의 영화를 보실 기회가 있다면 저는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다른 체험입니다. 이 데릭 저먼만큼 세계 영화의 영국 영화를 끌어올린 감독이라면 피터 그린어웨이라는 감독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 대학교 영화제에서 컬트 영화제 하면 빼놓지 않고 등장한 사람인데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아주 제목이 이상한 요리사, 도둑, 아내, 그리고 뭐였더라? 정부. 예, 정부. 아주 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감독은 컬트 영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그 컬트 영화로 일시적인 흥분을 모으려고 하는 영화제 아주 계획 없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요. 이 감독은 원래 데릭 저먼과 마찬가지로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박물관에서 18mm로 그림을 찍다가 이거 참 재미있군 하며 66년도부터 16mm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년에 실패로 화가와는 작별하고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이 감독은 제목만 들어도 아주 그 흥미진진한데요. 81년도에 그의 오늘의 피터 그린웨이를 만든 프랑스 영화 제목은 영국 정원 살인사건. 영국식 제목은 제도사의 계약입니다. 85년도에 동물원, 86년도에 건축가의 위. 위요? 예. 위장. 위장할 때 위요. 그 다음에 87년도 차례로 익사시키기. 제목도 이상하네. 90년 요리사 도둑 안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정부. 그리고 92년도에 프로스페로의 도서실. 그리고 지금 셰익스피어에 관한 새로운 영화를 찍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린어웨이의 특징은 보통 다섯 개입니다. 철저한 비일상성, 좌우 대칭의 화면 구도, 회화와 영화의 경계 허물기, 그리고 사회에 대한 풍조와 공격. 마지막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퍼즐입니다. 퍼즐이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이 감독의 그 유명세를 갖고 온 제도사의 계약을 보면 18세기가 배경입니다. 한 네. 화가가 귀족의 집에 들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네. 12장의 그림을 그려주기로 합니다. 그 12장의 그림을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그 집의 풍경화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화가는 아주 정교하게 그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정교함이 지나치다 보니 원근법 속에서 안 보이던 것이 잡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속에 귀족 집안의 은밀한 부패와 타락까지도 그려야 되게 되는 상황에 몰립니다. 화가는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을 그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고민 끝에 결국에는 화가의 진실을 위해서 그것을 그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들의 은밀한 세계에 들어온 이 화가를 귀족들은 사지절단하여 죽여버립니다. 동물원은 더 이상한데요. 쌍둥이 동물학자의 얘기입니다. 네. 스타트부터 좀 이상하죠. 이 쌍둥이 동물학자의 관심은 어떻게 죽은 동물이 부패하는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우연히 이들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귀족 부인을 알게 됩니다. 쌍둥이 학자는 이 귀족 부인과 사랑에 빠지는데 그 사랑이 지나쳐서 귀족 부인은 이 두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기 위하여 나머지 한쪽 다리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린어웨이의 이상한 예. 영화 만들기 방법이 시작되는데 예. 영화 속에 예. A부터 Z까지의 알파벳이 차례차례 등장하는데 화면 구석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것을 찾아내면서 영화 보는 재미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자 그렇죠. 형태가요. 영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가 A 알파벳으로부터 네. 시작해서 Z 알파벳으로 끝납니다. 아, 그리고 모든 영화가 그런가요? 그의 모든 영화가? 그 다음 영화도 들어보십시오. 네. 요 경우에는 네. A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이 영화 제목이 Zoo, 동물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 Z자로 영화 끝납니다. 예. 차례로 익사시키기가 압권입니다. 이 영화는 할머니, 어머니, 딸이 이 영화에 나오는 12명의 남자를 몽땅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면은 네. 화면에는 예.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 숫자를 얼마나 교묘하게 숨겨놨는지 네. 아랍의 숫자만 쫓아가면은 손해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섯 예. 명을 이유 없이 세워놔서 다섯을 만들기도 하고 예. 또 사람 세워놓은 무늬를 48이라는 숫자로 만들어서 48이라는 글자로도 만들고 해서 1부터 100까지 찾아가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 영화에 네. 14번 도전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참 이상한 취미를 가졌는데요. 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독이 그러는? 이 감독은 네.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네. 화면에 빠져들지 말고 드라마로부터 브레트적인 효과로 소격시켜서 네, 소격 효과 화면을 읽어내기를 요구하는 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숫자를 찾고 알파벳을 찾다 보면은 네. 또 요리사 도둑 같은 경우에 그 요일을 찾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드라마로 쉽게 빠져들지 못합니다. 네. 끔찍한 소재에 쉽게 관객들이 소재주의에 빨려들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 그는 그런 방법으로 관객들을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예. 이런 두 감독이 아주 철저할 만큼 실험적인 감독이라면 지금 개봉 중인 리틀빅 히어로의 스티븐 프리어즈는 예. 아주 드라마틱하고 또 영국적입니다. 그는 그 41년생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케임브리지 대학 법대를 나왔습니다. 네. 법대 나와서 영화 감독한다면 영국에서는 거의 미친 사람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일 텐데요. 네. 그러나 그는 71년 고무장화라는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고무장화 하면 은어인데요. 네. 그 임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고무 장갑 네, 있죠. 예. 바로 그것을 고무 장화라고 그러는데요. 그 후 BBC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그의 첫 데뷔작은 8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은 셈이죠. 히트라는 영화인데요. 이것이 채널4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우리들의 멋진 세탁소라는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다니엘 데이루이스가죠. 맞죠. 맞죠. 그가 여기서 예쁜 게이로 데뷔합니다. 네. 런던 뒷골목에서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의 풍속도인데요. 귀족이 아니면 상류사회로 진출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분위기, 런던의 펑크 문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을 게이의 시선으로 다룸으로써 영국 문화 전체에 대한 비판을 시도합니다. 네. 이것이 비디오로도 나와 있는 Dangerous Liaison, 위험한 관계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네. 똑같은 얘기로 찍은 그... 미로시 포만의 발몽을 말 그대로 아주 삼류 코미디로 만들 정도의 야심만만한 걸작입니다.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 직전의 귀족사회의 연애 게임을 화려하게 그려내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붕괴해가는 모습을 철저하리만큼 비판적으로 그려냅니다. 네. 영화는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은밀한 암시로 끝납니다. 스티븐 프리어스가 좌파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네. 그러나 그는 철저하리만큼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90년 마틴 스콜시즈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기꾼들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안젤리카 휴스턴, 존 크작 그리고 벅스에 나온 윌리엄 비티의 연인이었었던 아넷 베닝이요? 예, 이 세 명이 나오는데 얘기가 아주 희한합니다. 경마 사기꾼과 그 네. 사기꾼의 어머니와 네. 이 사기꾼의 연인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네. 맨 마지막에 누가 가장 큰 돈 차지하나라는 싸움입니다. 도대체 이 삼각관계로 무슨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프리어스는 놀랄만한 템포와 스피드로 연애 코미디 서스펜스를 찍다가 갑자기 후반부에서 영화가 확 돌아서면서 이 미국 양키 사기꾼 놈들 하며 그 비판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이 영화는 그 비판의 칼날로 91년도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예. 단 한 개 부문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92년도 지금 개봉 중인 그 리틀빅 히어로를 만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제목은 좀 이상합니다. 원제는 엑시던트 히어로니까 뭐 어떻게 되나요? 우연한 영웅 정도가 되겠죠? 네. 리틀빅 히어로 작고 작지만 위대한 영웅과는 좀 아주 딴 듯 같은데요. 더스틴 호프만과 지나 데이비스, 알렉 볼드윈이라는 호화 캐스팅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실패적인 것은 아니지만 스티븐 프리어즈의 앞에 영화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소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특유의 냉소지기와 비판의 칼날이 다소 무뎌진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채널4 뉴 웨이브 4총사 중에 마지막 한 사람 닐 조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1951년 아일랜드생인데요. 아일랜드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IRA가 먼저 떠오르고요. 제임스 조이스도 떠오르고.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룹 U2와 네. 시네드 오코너가 떠오르는데 저는 그 Nothing Compared to You 같은 노래를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보다 훨씬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 닐 조던은 원래는 소설가 지망생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각본을 쓰기 시작했고 83년 데니보이로 데뷔하여 채널4의 눈에 띄어 BFI의 후원 아래 84년 늑대 컴펜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영화가 아주 이상한데요. 한 소녀가 환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소녀의 환상엔 늘 이상적인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남자가 보름달만 뜨면 늑대가 됩니다. 그리고 늑대가 되어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소녀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 이 소녀는 거기에 희생당합니다. 예. 자기가 희생당하는 것을 이 소녀는 아주 몽롱한 상태에서 도취된 듯이 꿈을 꾸며 받아들입니다. 전통적인 서양의 늑대인간 그 전설을 영화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나요? 맞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닐 조던은 묘하게도 런던 시내로 끌고 와서 예. 런던의 기묘한 분위기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즈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영국의 연속 그 살인사건이라고는 좀 살인사건은 아니지만 예. 치명상을 입히는 사건이 계속 벌어졌는데 예. 영화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공포영화를 보러 간 관객 중에 예. 옆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무서운 예. 장면이 나오자 예. 으악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옆에 앉았던 사람이 자기 옆좌석에 앉은 사람 손을 짚고 그 손에 네. 메스용 칼을 찌르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라고 그 사람이 진짜 아파서 예. 소리는지 무서워서 소리는지 모르는 판국인데 이 사건을 쫓다가 이 영화를 범인이 네. 의대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대의 그 치열한 경쟁을 견디다 못해서 예. 이 친구는 공포영화 보러 가서 그런 식으로 사건을 해결한 것인데 닐 조던 감독은 바로 그런 성공에 대한 욕망과 좌절, 철저한 계급사회 거기에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을 좌절시키는 그 몽상극을 늑대 컴퍼니에서 그려냈습니다. 86년도에는 그 모나리자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이 네. 영화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예. 맥킨콜의 주제가인 모나리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서 영국 귀족사회의 그 부패를 그려냈는데요. 네. 그러나 이 비판이 사실주의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런던의 소호 거리를 마치 꿈결처럼 찍어냅니다. 소호 거리 하면 아주 유명한 지저분한 동네인데요. 네. 그런데 그 특히 예. 닐 조던은 그 가장 절망적인 밤거리를 그것을 즐기는 자들의 부패의 감정으로 찍어내어서 역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이 영화의 성공으로 할리우드로 간 닐 조던은 그 후 하이스피리트를 88년에 찍었고요. 예. 89년에 로버트 드니로와 쇼운 펜을 데리고 우리는 천사가 아니다로 천사 탈주. 맞습니다. 바로 그 제목입니다. 예. 끔찍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예. 그는 결국 좌절한 것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91년도 기적이라는 영화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네. 우리나라 공개 제목은 아주 촌스러운 두 번째 이별인데요. 예. 어린 시절 이혼하고 떠나간 어머니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그만 어머니인지 모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끝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절망의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로 다시 재평가받은 닐 조던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의 최고 걸작일 법한 크라잉 게임을 찍었습니다. 예. 이 영화는 그 93년도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라와 각본상을 받았는데요. 네. 이 영화의 내용은 개봉까지 절대 비밀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봤죠. 예. 이 영화는 그런데 극단적으로 복잡한 메타포, 주제의식에 겹쳐놓기, 거기에 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각본으로 제 생각에는 만일 90년대 영화 스타일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로 남겨두겠는데요. 만약에 이 프로의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진짜 영화관이 아직 안 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화는 근처에도 가지 말 것을 저는 미리 그 조언해드립니다. 이를테면 용서받지 못한 자의 그 스타일, 반 고흐의 마인드스케이프, 배트맨2에 나타나는 인공공간, 그리고 내 마음의 고향에 있는 아이다호에 나타나는 그 비밀, 이런 것들이 싫거나 보이지 않거나 지루하게 느끼신다면, 그래서 90년대 관객에 아직 오지 못한 80년대 관객이시라면 안 보는 편이 나으실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화가 보고 싶다면 이 영화는 금년에 보셔야 될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이 음악을 듣지 않을 수가 없네요. 크라잉 게임 중에서 보이즈의 크라잉 게임 들으면서 저는 정성인 씨께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화 크라잉 게임 중에서 크라잉 게임 보이 조지였습니다. 영화 사라피나의 시사회 초대권 원하시는 분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인천 북구 작전이동의 김진경 씨, 서울 목동 아파트의 이다혜 씨, 아 그리고 달이 이제 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대전 청란여고의 선영 씨,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서울 역삼일동의 강성묵 씨, 7장이 다 내는 장문의 편지 고맙습니다. 시라노 중에서 시라노의 테마 들려드리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 씨,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